사랑이 빨간 불씨 불어라 부담 더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 지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 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나 기름 Kiss him while I diss him I don'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에 색깔은 black 넘칠 수 없는 이 땅